걸어가다가 발걸음 멈춘 이곳에 만디랜드 그녀는 다가와 너의 발걸음 재촉하는데 맥주자 나는 그 고맙죠 수북히 쌓아올린 산호들 군침 삼키며 있는 모습 나는 그저 바라보고만 시간이 조금 이른 이후에 뜨끈히 다가오는 배피자 강아지 긴장으로 만나도 그저 멋진 소리 재촉하는데 버섯의 진지방에 울부길 따라게 고무줄이 늘어나 불꽃처럼 반짝이는 그 눈 먹어보라고? 야,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알았어.